경이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형령학원을 찾으시고 원하들과 함께 식수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일 뜻깊은 식수절에 즈음하여 만경대 형령학원을 찾으시고 원하들과 함께 식수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만경대 형령학원에 도착하시자 나무심기를 진행하던 원하들과 교직원들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원하들과 교직원들에게 따뜻이 소원을 저어주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김용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원하들에게로 다가가시어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볼도 쓸어주시며 몇 살인가, 몇 학년인가, 학습과 조직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를 친오보의 심정으로 다정히 물어주셨습니다. 2013년 6월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 주석단에서 몸소 만나주셨던 원하를 대뜸 알아보시고서는 그동안 키가 쑥 컸다고, 벌써 17살이라는데 제법 청년 티가 난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 운동의 첫 봉화를 지켜주신 뜻깊은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분열의 애국업적을 길이 전하고 천남군민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의 향퇴를 더욱 북돋아주는 의 깊은 날을 맞으며 어디에 가서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생각하느라니 만경대 혁명학원 운하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봄철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순관 애국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를 수리마 원리마하고 조국 산천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계승자 골간들로 자라는 만경대 혁명학원 원하들이 식수사업에서도 마땅히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 땅의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 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순관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원하들이 나무 한 그루라도 제 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꾸는 과정에 김정일 애국주의를 심장 깊이 새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덮여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교직원들은 원하들이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양심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 한 몸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돼서라도 푸른 숲을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안고 식수사업에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쳐 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고 가꾸는 나무들이 한 봄 한 봄 자랄 때 원하들의 애국심도 자라게 된다고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녀야 앞으로 당이 맡겨준 초소에 가서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참된 애국자, 당이 바라는 진짜 백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원하들에게 나무는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심어야 사람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식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 하는 데 있다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며 구댕이 파기로부터 물을 주기 흙다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나무 심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사 동지의 지도를 받으며 나무를 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원아들은 행복의 무화경에 잠겨 힘든 줄을 모르고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사 동지께서는 심은 나무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모두가 나무 심기를 잘했다고, 어른이 돼서 이곳을 찾아오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보며 오늘을 추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사 동지께서는 울창한 수림 속에 자리 잡은 만경대 혁명학원의 전경을 기쁨 속에 바라보시면서 나무들이 꽉 찼다고, 이제는 식수를 할 자리가 없겠다고, 원아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옥이 새겨진 곳들에 찾아가 나무를 심게 하라고, 현대적인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도 참관시키고 과학적인 식수방법도 터득시키라고,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난 원아들이 산림복구 전투에서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사 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재치와 체온이 그대로 안겨오는 우리 수령님의 학원, 우리 장군님의 학원이라고,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이 있다고, 그들을 주체혁명미업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사 동지께서는 학원의 원아들이 만경대의 아들답게 억세게 자라나 우리 당의 선군혁명미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원아들은 격정의 눈물로 두 볼을 적시면서 경애한 최고 령도사 동지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었습니다. 경애한 최고 령도사 동지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자꾸자꾸 따라서는 원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창 밖으로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셨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의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뜻깊은 식수절의 학원을 찾아주시고 불보다 뜨거운 조국애를 심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한 최고 령도사 동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 령도사 동지의 숭관 뜻을 받들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